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지난 2월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금융감독기구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거리를 차단하는 대응조치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노름을 또다시 벌려놓은 데 이어 벨지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은행들 간 금융전기통신협회 스위프트를 강박하여 우리 은행들에 대한 금융통신봉사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국회 하원에서 2016년 대북조선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수정 보충하여 대북조선 거래 관련 제재 강화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날조국들까지 조작해내면서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 은행들과 기업들의 단독 제재를 가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조선 금융 제재 소동은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수세에 몰린 자들의 궁여 집책에 불과하다. 이번에 세계은행들 간 금융전기통신협회에서 우리 은행기관들에 대한 금융통신봉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위프트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감독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조치 대상국 지정 노름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은 미국의 강박에 따른 기구의 불공정한 처사이다. 우리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적인 정연한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체계를 세우고 자기 할 바를 다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법에 따라 우리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가하겠다고 하는 단독 제재 역시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후한무치한 행위로서 국제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대조선 금융 제재 소동에 그토록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 압박 분위기를 더욱 고취해버리는 데 속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이 우리의 핵무기를 빼앗아버리고 유엔 제재요 단독 제재요 모여하며 별의별 비열한 짓을 다해도 그것은 제재의 부당성과 비도덕성만을 부각시킬 뿐이며 필승의 핵보검을 틀어지고 자력 자강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당겨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